겹이 모두 잠에 취한 미술처럼 아름다워요. 그 목소리를 귀찮으라 닫고 덧없이 걷는 텅 빈 마음은 못한 아쉬움에 나 곁에 계절 속에 나를 묻으면 봄이 다시 찾아오기 나는 빌어요. 이 밤이 새고 나면 못한 아쉬움에 나 곁대어 계절 속에 나를 묻으면 봄이 다시 찾아오길 나는 빌어요. 이 밤이 새고 나면 이 밤이 새고 나면